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연방 따따르스탄공화국 나베르주니의 첼리시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조람회가 2일에 개막되었습니다. 졸라매장 정면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진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졸라매장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군출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훌륭하게 일도선 대기념비석 창조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손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 우리민의 설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세르비아의 사회유고슬라비아 공산당, 기내 김일성 농업공학연구소, 주체사상연구소조 단자니아 전국조정위원회, 우간다 마케리레 종합대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